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노를 보며 생각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종송환 작사 김혜송 작곡인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네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깊은 사색과 철학적인 소정 속에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의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형상은 사색적이고 세련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서조에서 4분의 4박자의 낮은 음구에서의 약박으로 시작되는 노래 선율은 약박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짧은 리듬과 강박의 긴 리듬의 안받침 속에 굴곡을 지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손진행으로 웅신 깊고 진실하며 졸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니는 저하늘의 태양이 있어 푸르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대대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하여 우리 군대발민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성악곡으로뿐 아니라 트롬벤트를 위한 경음악으로도 편곡 형상되어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손권 시대의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성한 잎새 다음 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영도 작사, 황진용 작곡인 가요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우리 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이 매혹되고 오문이라 부르며 따르는 그품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정녕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형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영으로 키워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 예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형상과 폭넓고 서정 깊은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풍만한 서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선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졸대 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 당의 위대함을 격조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 강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고한 정서적 무게가 안격에 형상한 것으로 알려 당을 노래한 가요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바닷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에게 믿고 살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이 하니 그처럼 정을 다하여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불도 없는 꿈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따스히 햇빛처럼 스며든 그 사랑 다는 몰랐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 있던 괴로움도 그대가 가시워줬네 그처럼 정을 다하여 그대 이제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